속삭이는 야자수 그늘 아래 아가씨 로맨스가 숨어있다. 어디서 들려나 우쿨렐레 구성린 하밍 콧노래가 들린다. 불타는 젊은이 애달픈 가슴을 또 한층 흔들어준다. 로레라비 로레라비레 로레라비 로레라비레 또 한층 신바람 난다. 구성린 하밍 콧노래가 들린다. 불타는 젊은이 애달픈 가슴을 또 한층 흔들어준다. 로레라비 로레라비레 로레라비 로레라비레 또 한층 신바람 난다. 또 한층 신바람 난다.